진만 사노라 호랑 호랑 으야 뭐야 도야 내 사랑아 풍산야월 두견이는 피나게 슬피 울고 당신의 어린 달빛 쓸쓸히 비춰 있네